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 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다에서 제시된 사상 리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더욱 빛내기 위한 중앙 연구 토론회가 20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과 평양 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 보도, 혁명사적 부문, 당 일꾼 양성기관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역사적인 노작들에서 밝히신 주체의 철학사상 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 있게 해설 논중한 5권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